the 비니키보다 더 높이 hands up high 링링링링 정신 없이 몸을 비틀어 놔 말인지 man we don't care let's work it let's work it let's work it now 자 그려봐 네가 원하는 꿈을 나에게 말해봐 언제든 데려가 줄 테니 불러봐 너의 누군가를 위해 Just one step, two step.